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이처럼 평안한 가운데 3일 예배를 드리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해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통치하시는데 인간이 아닌 모든 자연적인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자연적인 방법으로 통치하시고 또 도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영혼과 지성을 가진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만 도덕적으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연적인 통치는 육신과 육체와 관계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리하고 영양을 공급받지 않고 하면 육체가 계속 상하게 되는 것이죠. 또 자연으로부터 멀어져서 절제가 없이 무분별하게 욕망을 따르는 삶을 살면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이 도덕적으로 그들이 선하게 사는지 악하게 사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들을 판단하시고 그에 합당하게 대우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선악을 따라서 하나님이 각자를 판단하셔서 미래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시지만 현세에서도 하나님의 그 판단을 따라서 복을 받거나 혹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거나 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는 가운데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살고 어떤 사람은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살고 이렇게 궁극적으로 인간을 통치하심으로써 당신이 이 세계를 창조하신 목적을 구현해 가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도덕적인 통치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세상을 통치해 가시는데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수단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계시와 상벌이에요. 즉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이 세계는 내가 창조한 세계이고 그리고 이러이러한 목적을 따라서 이 세상을 창조했으니 너희는 이런 일은 하고 이런 일은 하지 말면서 살아라. 만약에 이 말에 순종하면 너희를 복주고 행복하게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징벌을 받고 고통하리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계시예요. 자, 나라에서 어떤 나라에서 이 나라에 있는 백성들을 올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는 법이 있어야죠. 그래서 먼저 없던 법을 만들 때에는 나라가 법을 먼저 보여줍니다. 이러이러한 일은 이제는 하지 말아라. 그게 바로 계시예요. 만약에 그 말만 있고 그 뒤에 아무 말도 없으면 그건 하나의 권고사항이죠. 그것이 매우 중요할수록 반드시 그 법에는 그것을 어긴 자들에 대한 상과 벌이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즉 간첩이 있으면 그 간첩을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1억 원의 포상금을 주지만 감추어주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한 벌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꼭 그 일을 백성들로 하여금 하게 하고 싶은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상벌이에요. 그런데 이 계시 곧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데 일반 계시는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계시고 특별 계시는 특별한 사람들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더 이상 반복은 안 하겠어요. 그래서 일반 계시는 이제 자연적인 사물들과 인간의 역사,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그 뜻을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일반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특별 계시는 이런 자연적인 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시거나 혹은 이적이나 혹은 꿈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당신이 이 세계를 창조하신 목적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계시들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모두 끝났고 사라져갔고 그것들이 성경의 기록된 형태로 남게 되었으니 원래 특별 계시는 성경보다 훨씬 더 큰 범주의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마지막 남아있는 것은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인 곧 특별 계시이며 특별 계시라고 할 때는 성경이다 라고 말하고 그 이외에는 다른 특별 계시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특별 계시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신 목적과 뜻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우리의 행위의 규칙과 교훈과 그리고 믿음의 규칙들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특별 계시는 성경이고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하면 그것은 곧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것이 특별 계시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할 때 율법과 복음으로 이루어진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넓은 의미의 율법과 좁은 의미의 율법으로 나뉘어지고 넓은 의미의 율법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보여주는 계시의 총체를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율법이 아니라 영혼을 소생하게 하고 변화시키고 참회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는 그런 종류의 율법이에요. 그러나 이제 좁은 의미의 율법이 있는데 이 좁은 의미의 율법은 다시 둘로 나뉘어지는데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몰라 말라는 율법과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율법으로 나뉘어지는데 이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지키며 살아야 할 그리고 그것을 어기면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오는 그러한 율법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목적과 그리고 그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서 사는 구체적인 그 삶의 규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전체적인 사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르게 배우지 못하면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계명들 이걸 하지 마라, 저걸 하지 마라, 이걸 해라, 저걸 해라 하는 수많은 율법의 계명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를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게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들어오질 않는 거죠. 그렇게 들어오지가 않게 되면 순종하는 것은 순전히 이 마음에만 의존을 하게 되는 거죠. 마음이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으로 꽉 차있을 때에는 사랑으로 차있을 때에는 순종을 하는데 이게 식으면 자기가 왜 그것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기가 어려운 거죠. 좀 더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엄마가 외아들을, 호러머니가 외아들을 키우면서 떡을 팔아서 행상을 하면서 이 자식을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제멋대로 살다가 어느 순간에 어머니의 희생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 희생을 생각하니까 정말 눈물겨운 거예요. 자기 같은 인간 하나를 위해서 어머님이 젊은 일생을 다 희생하시면서 자기를 위해 손발이 다 될도록 그 떡을 팔아서 행상을 하면서 자기를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 아이에게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는 술, 담배를 하지 마라.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이 어머니의 사랑에 한창 감격해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하지 말라 그러시면 저는 안 합니다.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술을 먹거나 담배를 피고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고 싶을 때마다 어머니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가 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런 행동을 안 하면서 학교를 다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효자라도 항상 마음속에서 어머니의 애틋한 사랑을 느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때에는 궁금한 거예요. 왜 엄마는 나보고 다른 친구들 다 하는 이 술, 담배를 못하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러는 거죠. 그때 꼭 이거를 지켜야 할까라는 회의가 찾아올 수 있는 거죠. 무슨 뜻인지 이해가시죠?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말.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도 담배를 참들 많이 폈습니다. 그때가 벌써 35년 뭐 이 훨씬 전 35년이 뭐야 뭐 한 그렇게 오래 전인데도 한 반의 학생들 가운데 70%는 담배를 폈어요. 그게 지금은 뭐 초등학교까지 이렇게 내려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담배를 피는데 정말 재밌는 것은 뭐냐면 늦게 담배를 피기 시작하는 애들, 고3이나 이때 피우기 시작한 애들은 정신없이 담배를 피워요. 근데 아주 일찍 담배를 배운 애들이 있어요. 중학교 한 2학년 때쯤부터. 얘네들은 이제 슬슬 한 고3 때쯤 돼서 담배를 끊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그 중에 제 친구 하나는 담배를 끊었어요. 그건 담배를 많이 피는 골초였죠. 학교 올 때도 늘 담배를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왜 끊느냐. 그러니까 뭐냐면 그 안식교에서 하는 금연학교라는 게 있어요. 금연학교 거기를 가면은 우선 데려다가 제일 먼저 담배 피우다 죽은 사람의 폐를 보여줘요. 다 그 사진 찍어 놓은 것들하고 실제 이 저 그 사진 찍은 거하고 그다음 표본 같은 거를 보여줘요. 그럼 보면은 폐를 말이죠. 정상인은 폐가 발골스름해요. 근데 담배를 피다 죽은 사람의 폐는 아주 쉽게 얘기하면 폐에다가 짜장을 발라놓은 것 같아. 짜장을 발라놓은 것 같아. 이게 짜장, 끈적끈적한 짜장 있잖아. 그거를 막 그 칠해놓은 것 같이 되는 건데. 시커먼 거죠. 그게 니코틴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서 발암물질과 이걸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그 폐암에 걸려서 얼마나 비참하게 죽는지를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얘가 담배를 끄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애처롭게 호소해도 말 안 듣더니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걸 자기가 딱 보니까 그 다음에 그걸 끊을 마음이 생기는 거죠. 자, 보세요. 부모님, 어머님의 애틋한 사랑을 알 뿐 아니라 왜 어머니가 그렇게 담배를 피고 술을 먹으면은 인생을 망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 아이가 이성적으로도 다 알고 있어서 자신의 인생을 어머니의 기대대로 꽃 피우는 데 있어서 이 술에 중독되고 술에 취하고 담배에 중독되는 게 그 가는 길을 어떻게 가로막는지를 이 아이가 이해할 수 있다면 더 잘 계명을 지킬 것 아니에요. 무슨 소린지 안 가세요? 그렇게 생뚱맞은 표정을 해 그래. 이제 이해되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성경 한 절 한 절을 넘기면서 여기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네. 이거 훔치지 말라 그랬네. 이거 뭐 열심히 교회 다니라 그랬네. 이거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전체를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궁극적으로 우리를 데려가게 하시려는 우리의 인생을 향한 최종적인 목표가 술 먹지 말고 그다음에 거짓말 하지 말고 이게 최종적인 목표는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너 이놈의 자식 그렇게 늦게 일어나서 어떡하겠어? 그리고 회초리를 엄마가 때리고 성적표를 그지같이 받으면 너 이따위로 공부해가지고 앞으로 어딜 갈 거야? 그리고 주워 팬다면 그러면 얘는 일평생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일평생 고등학교 3학년 공부만 잘하라는 게 그것이 인생의 목표는 아니잖아요. 왜냐면 엄마의 마음속에는 아빠의 마음속에는 이것들이 하나하나가 합쳐져서 이 아이의 인생에 가는 길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맨날 저 정오까지 퍼질러 자고 그리고 거짓말이나 슬슬 치고 그리고 공부 안 하고 농땡이 부리고 그리고 저 학교 가서도 맨 공부 안 하고 그 못된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뭐 모양이나 내려고 그러고 말이지 이러면은 그 인간이 어떻게 된다는 거는 엄마의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인생 전체를 이 아이에게 데려가고 싶은 그 계획과 자꾸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는 거라 이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그런 엄마의 인생에 엄마가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런 인생 전체에 대한 계획들을 깊이 동의하고 깨닫는다면은, 그러면 엄마가 하나하나 명령을 내릴 때 그것이 어떻게 내 인생 전체에 이바지하는지를 알게 되면, 뭘 그렇게 알게 되는 애들도 별로 없지만, 그러나 알게 된다면, 그러면 아주 그 놀랍게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계명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전체로 창조 목적과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아는 이런 커다란 전망들을 갖게 될 때 성경 속에 나오는 개별적인 하나님의 계명들이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온다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더군다나 말이지 무식하기 짝이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성경의 계명을 보면서 이걸 지키면 갑자기 돈이 쏟아지고 출세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돈 내고 돈 먹기 식으로 계명을 접근하는 것은 이게 쓰레기 같은 생각이라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선과 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얘기예요. 그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뿐이지 그렇게 살도록 힘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율법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당신의 뜻을 복음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이게 오늘 하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태까지 공부한 거를 좀 복습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은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설교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은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요새도 뭐 이단들이 있어서 이렇게 그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어지럽다고 하는데 난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의 기회라고 보는 거죠. 엊그제도 목사님들이 모여서 뭐 여기에 있는 신천지 이단들이 뭐 이 안양에 있는 교회들을 막 굉장히 심하게 헤집어놨다고 그러는데 네 그래서요. 그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하면서 물렁물렁한 음식들만 먹이면서 교인들을 기르니까 이런 것들이 한번 들어와가지고 한번 회죽고 지나가면 교인들이 다 뒤흔들리지 않습니까? 교리를 가르쳐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복음은 간단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또 한참 무슨 그 또 이단이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다락방 운동이니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한참 기승을 부렸어요. 근데 그쪽에서 이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십자가라는 말이 안 들어있으면 설교가 아니다. 아.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것이 들어있어야지만 설교다. 그러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근데 얘기하면 이제 굉장히 긴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뭐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걸 다 들려줘도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가 복잡해질 거고,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은, 그 말이 일리는 있는데, 그런데 이제 좀 더 그 말은 깊은 검토를 요구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복음이 무엇이냐, 그럴 때 그 복음은, 성경에서 복음 그러면 그 복음은 좁은 의미의 복음과 넓은 의미의 복음으로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냐면 한국 이제 복음이 무엇이냐 그런 복음이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 인간이 죄를 지어서 타락했고 타락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러면 구속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위해 천국, 불신자들을 위해 지옥을 예비하셨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국에 나타난 이단 가운데 이 사실을 부인한 이단은 많지 않아요.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그것이 복음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만 믿으면 나머지는 아무래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바보 같은 생각이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우리는 같은 복음적인 신앙의 표준으로서 사도신경을 이야기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어.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그 모든 거를 포함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16세기, 17세기의 영국의 역사를 보면은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는데 그 중에 단 하나의 이단도 사도신경을 부인하는 이단이 없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사도신경이 이 보편 교회의 공통적인 신앙의 고백을 표현하는 가장 압축된 신조이기는 하지만 문제는 그것만 믿으면 아무나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모든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리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 사이사이에도 수많은 진리들이 있고 특히 그것을 해석하는 것을 둘러싸서 더 많은 개연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단들을 한국에 나타난 이단들 중에 그 이야기한 사도신경을 전면적으로 부인한 이단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뭐 그걸 만약에 부인하고 든다면 그건 이단이 아니라 이교예요. 이교하고 이단하고는 틀려요. 이단은 기독교의 형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잘못 믿는 거고 이교는 아예 처음부터 틀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교라 이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단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안전능하사 천지를 안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안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안 믿사오니 응? 그는 동정녀에게서 안잉태 하시고 마리아에게서 안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안 받으시고 안 죽으사 십자가에서 안 죽으시고 사흘 만에 못 살아나셨으니 그러면 그게 이단 구실을 할 수 있겠느냐 얘기예요. 이단 구실을 하려면 기독교에 탈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그런 신경을 따르지 않고는 이단의 구실을 할 수 있느냐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도신경만 동의하면 우리는 모두 형제 자매요 나머지는 아무래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량처럼 보이지만 기독교 신앙의 역사에 대해서 무지한 것을 보여주는 거라 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해준 복음을 그리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전해준 복음이 뭐야?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까지 말했냐면 내 복음에 이르기를 하고까지 말해요. 나의 복음, my gospel이라고 해요. 나의 복음에 이르기를. 복음이 지 복음이 어디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지. 그러잖아요.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 보고 김 목사의 복음을 따르자면 하면은 여러분들이 나를 정상으로 보겠어요? 드디어 요새 뭐 좀 고단하더니 맛이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얘기해요. 나의 복음에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복음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음이라고 얘기 안 하고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복음 그것대로 믿었으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그죠? 오늘 이거를 말끔하게 정리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정신이 좀 새로워질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복음은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 좁은 의미의 복음이에요. 좁은 의미의 복음. 아까 사도신경을 제가 낭독을 하면서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위하여 죽으셨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럼 여기서 위한다, 위하여라는 말은 몇 가지 의미를 갖는 거죠. 우선 뭐냐면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덕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 또 하나,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이 죽어야 하는 건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그 뜻이죠. 그런 의미를 갖는 거죠. 또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죽으셨다.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것이 가장 줄이고 줄인 핵심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다시 사셨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면 이거에 동의하지 않는 이단이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거를 부인하는 이단이 얼마나 되겠으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이단이 얼마나 되겠어요? 대개 이단은 그렇게 안 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여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이거 부인 안 해요. 믿어요. 근데 부활하셔서 우리 교주를 특별히 찾아오셨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런데 뒤에 잘라내고 예수님이 죽고 사셨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는 우리의 형제다. 이렇게 얘기하면 바보라는 거죠. 바보.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좁은 의미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좁은 의미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파한 거죠. 예수, 너희는 죄인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너희의 그 죄는 너희가 담당하여야 할 죄인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그분이 너희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살리신 것이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것은 그분을 인정하셨다는 뜻이고 그분을 인정하셨다는 뜻은 그분이 자기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이제. 그게 바로 좁은 의미의 복음이에요. 근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 너희는 죄인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너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다 라고 외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죄를 인하여 깊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것은 길고 복잡한 복음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그 아주 간단한 복음을 통해서도 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충분히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이 이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복음 그것이 만약에 지금 이야기하는 그 좁은 의미의 복음만을 이야기했다면 설교할 필요도 없죠. 갈라디아 교회 가서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예수님이 너희의 죄를 위해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아멘. 계속 그 얘기만 하면서 다니면 되잖아요. 그래도 구원의 역사는 나타나겠죠. 그렇게 하면 다니면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쓴 편지 전체가 그 복음을 잘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등장하는 게 뭐냐면 넓은 의미의 복음이에요. 넓은 의미의 복음은 복음 교리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복음이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죽음이 어떻게 너희의 죄를 죄에서 건졌는가. 이런 상세한 교리들이 필요하겠죠. 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을 믿을 수 있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믿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공로를 받아들일 수 있나?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사실들이 그 간단한 복음 진리로부터 적용이 되어서 나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넓은 의미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것이 복음 교리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복음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건 엄밀한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음이죠. 근데 그것을 풀어서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사도 바울이 이 교인들에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다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여기 고린도 교회 보면은 교회에서 질서의 문제, 고린도서에 보면 교회에서 질서의 문제, 그 다음에 사랑의 문제, 그 다음에 방언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헌금 생활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계속 다 나오잖아요. 고린도서에 보면 그것이 복음이라 얘기해요. 그런데 그 모든 교훈들은 반드시 교훈 하나하나가 전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의 죄를 위한 죽음과 부활 이 두 가지 사실과 연결된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자, 예를 들자면 에베소서 5장에서 너희들은 서로 형제들에 대해서 자비하고 사랑을 베풀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라. 이것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교훈에 대한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나오냐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생축으로 드리심 같이 즉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서 제물로 바치셨다. 이거는 복음이에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런데 그러니까 너희는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면서 서로 달라도 이해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거는 복음에서 나온 복음의 교리로서 생활을 밝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만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참 복음을 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만을 알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게 내 인생과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게 내 믿음 생활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게 내가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사는 것과 뭔 관계가 있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니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복음의 교리를 알아야 될 필요성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설교해 가는 그 모든 과정이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설명해 주는 그 과정이 사도행전의 전진 과정이에요. 전개 과정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다음부터는 이제 매주 거의 비슷한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죠? 복음을 전할 때는 오늘 복음 전파하고 저쪽으로 가니까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고 다시 사셨다. 너희 죄를 회개하라. 저쪽으로 가는 또 새로운 사람이에요. 그냥 새로운 어제 메시지를 계속 전해도 회중이 틀리니까는 새로운 메시지야. 그런데 이렇게 모여서 매주일 모이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고 다시 사셨다. 저거 교회 들어오기 전에 다 들은 이야기인데 들어왔는데 그걸 설교해. 그 다음 주에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고 다시 사신 그 구원의 감격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이냐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풀어서 쭉 믿음, 기도, 삶 이것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신 것으로부터 어떻게 진리를 끌어내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살게 해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쭉 제시한 건데, 그게 바로 이제 서신서의 내용들이에요. 로마,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그 쭉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복음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 그 짧은 복음 진술 그 자체를 알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됨으로써, 그럼으로써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찬란한 구속의 사건의 빛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믿고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기도하며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는 찬란한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게 바로, 잘 들으세요, 이게 바로 복음 지혜야. 복음 지혜. 예? 그러니까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 뭐 행복을 묻는 그대에 같은 시리즈에서 인간이 참 행복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지혜를 율법 속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발견되지만 그게 풍부하고 총체적으로 발견이 되어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슬기롭게 살도록 만들어주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복음은 바로 그런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지혜가 바로 많은 이 인류 역사에서 수많은 철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인생을 인간답게 살 수 있을 것인가라고 고민하면서 찾던 바로 그 이상의 놀라운 지혜가 바로 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믿는데 그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박수도 열심히 치고 뭐 심지어는 기도도 열렬히 하는 것 같은데 왠지 사람이 이렇게 답답해 보이고 지혜가 없어 보이는 거 있죠.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 꼭 뭐 이렇게 잘 이렇게 해서 좋은 직장 찾아가고 뭐 사업도 이리 맺히고 저리 맺히고 해도 돈을 벌고 그런 지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혜가 있으면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잖아요. 평안하고 웬만큼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이런 거를 당해도 흔들리지 않는 이 그 담대함과 그 다음에 곱게 자리 잡은 이것이 있잖아요. 그죠? 그 이런 것이 바로 지혜예요. 그리고 눈앞에 당장 이익이 되는 것 같은데도 그것에 현혹되지 않고 인생을 더 멀리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 이 세상 속에 섞여 살면서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최고인데도 보이는 이 세상의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의 것들에 대한 사모함으로 자신을 균형과 조화와 절제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이 안정감, 이런 모든 지혜, 이런 것들이 바로 지혜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서 오냐면은 복음을 잘 아는 데서 온다는 거예요. 복음을 잘 아는 데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설교되는 많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는 많은 설교들이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설교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아주 풍부한 지혜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가 여러분 인생의 앞길에 빛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보호해주고 슬기롭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싫어해. 왜? 아니, 안 싫어, 한지. 아, 그래. 네. 여기 앉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국교회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테레비를 보면서 무슨 추리 영화 같은 거 나오면, 추리극 같은 거 보고, 심지어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저 사람이 저 사람과 무슨 관계가, 나는 가끔 들여다봐도 쟤네들이 왜 싸우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뭐, 집안의 뿌리까지도 다 외우잖아요. 그게 머리를 계속 굴리면서 드라마를 보는 거예요. 근데 설교는 그렇게 안 되는 거죠. 혁대 풀르고 가만히 앉아서, 한번 그건 생각 없이 웃겨주기를 바라는 거죠. 아니면 그냥 뭐 하라고 그러지 않으면서도 어떤 감동을 줬으면 그러는 거죠. 바보예요, 바보. 바보예요. 그것이 인생을 사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우리가 하다못해 청소를 하거나 그리고 잡일을 해도 머리를 많이 쓰면서 지혜가 필요한데,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옳게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그것도 죄인이, 그것도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이 그 길을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 얼마나 복잡한 것이 많겠어요. 그것들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이제 외부에서 손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진 설교들이 어떻게 성도들을 계속해서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꼭 한번 해보세요.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아마 집에 가면 열린 교회 말씀 안내라는 책 한 권쯤은 아마 가지고 있을 거예요. 없으면 문서선교부 가서 하나 달라 그러세요. 서점에 가서 그 펼쳐서 보면은 거기에 한 3,000번 정도 내가 설교를 했다 그래요? 그럼 그 설교한 내용들이 시리즈별로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살다가 보면 예수 믿다가 실증 날 때가 있잖아요. 성화와 실증. 기도하다가 싫을 때 있잖아요. 예. 기도하다가 막힐 때가 있잖아요. 잘 찾아보면 기도가 막힐 때 그런 시리즈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왜 이렇게 내 은혜에서 미끄러지고 부패해버렸을까? 은혜와 부패가 나.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갈대처럼 자꾸 흔들리고 올곧지를 못한 거예요. 거기 찾아보면 성화와 올곧음이 나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사람들 좀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여튼 옛날에 한번 원수 맺으면 죽어도 이를 박박 깔고, 안 믿는 사람들은 막걸리 한잔 먹고 화해를 하는데, 뭐 심지어는 죽은 엄마까지도 죽어라고 미워하는 거예요. 이미 죽었는데. 그러지, 나는 왜 이럴까? 그리고 찾아보면 미움과 용서가 나와요. 응? 그뿐만 아니죠. 그러니까 마음의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눈물도 흘리는데 항상 눈 뜨고 보면 저기 9시 반이에요. 그럼 나는 왜 이럴까? 뒤져보면 게으름이 나오네요. 시리즈가. 아니, 그렇게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교회가 어디에 있어요? 아니, 그냥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나와요. 그래 보면은, 막, 옛날에 내가 인터넷에 상담할 때 보면 막 상담 막, 막 빗발치듯이 상담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다 답변해줬어요. 근데 뭐냐면, 해줄 것도 별로 없어요. 왜냐면 다 한 얘기예요. 교회에 있는데, 뭐, 목사님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뭐, 갈등이 많은데, 뭐, 일만 시키고, 뭐, 헌금만 내라 그러고. 뭐, 얘기는 길어도, 목자와 양, 끝이에요. 답이 나와요. 제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뭐, 중생과 회심. 이게 진짜,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그런 거 하나하나에 대한 지식이, 쭉 쌓이게 되면은 이렇게 인생의 밝은 빛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살고 어떻게 믿어야 할지가 전체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좋은 비유가 떠올라요. 선생님, 술 먹으면 안 된다는 게 통설이잖아요. 그랬더니 또 불란서에서 의사들이 발표를 해요. 프랑스 사람이 심장병이 없는 건 포도주를 먹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매일 저녁마다 포도주를 한 병씩 벌컥벌컥 마시고 다니는, 결국 알코올 중독이 돼버렸어요. 이것도 아니죠. 예. 또 어떤 사람은 커피를 마시지 마라.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절대 안 마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뭐냐면 커피가 막 심장병에 그렇게 도움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커피에다 밥 말아 먹을 정도로 커피만 먹는 거예요. 커피는 괜찮은데 커피 속에 있는 설탕 때문에 이게 해가지고 혈관이 막혀가지고 돌아가셨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시죠? 여러분, 그 굉장히 위험해요. 우리 노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그 얘기 듣고 나서 내가 정말 참, 목사님 한 분이 독감을 지독하게 걸려서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그 콜록대고 그러니까 그 젊은 목사 한 사람이 와서, 목사님, 그,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아, 나는 이렇게 그 독감에 걸려가지고, 감기에 걸려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이렇게 뭐, 이렇게 막 콧물이 쏟아지고, 머리가 지켜, 아이고, 목사님, 몸이 약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 식전 대보탕이 아주 좋대요. 그거 한번 드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한의원에 가서, 제가 맥이 이렇고 이런데, 식전 대보탕 하나 먹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되잖아요. 슈퍼에 가서 10전 대보탕을 하나 산 거예요. 슈퍼 같은 데 가면 왜 팔잖아요. 이렇게 슈퍼는 아니지만 그 뭐야 마트인가 뭐에 그런 데 한 데 가면 요새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 생산지도 분명하지 않은 그런 거 포장만 뭐 시뻘겋게 해가지고 한 거 있잖아요. 그걸 사다가 집에서 푹 끓여서 드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폐에 물이 차기 시작한 거야. 근데 그거는 그 약은 뭐 몸에 좋은데 감기 들렸고 열이 있을 때 먹으면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물이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병원에 갔더니 거기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물을 빼내버려요. 그래갖고 간신히 살아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 되게 고생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 이게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로 풀기에는 생명이 오락가락 하는데. 그러니까는 누구 상식 하나 듣고, 그 말 하나 톡 따라가지고 우르르 하면은 그게 오히려 건강을 잃어버리는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뭐냐면 지식을 가져도 총체적으로 뭐 의학을 다 배울 수는 없지만은 뭐 그 정도 실력이 됐다면 우리가 왜 여기 있겠어요? 다 개업했지? 예. 그렇지만 그래도 뭔가 믿을 만한 의사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사람한테 물어보든지, 저 몸살 났는데 10년 대보상 먹어도 돼요? 그럼 하지 마. 그러면 그렇게 말만 듣고 하면은 괜찮아요. 커피 먹으려고 그러다 이거 두 잔 먹어도 돼요? 그럼 물어보고 시키는 대로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몸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서 전체적인 이해를 가지고 따르든지. 전 절대로 누가 건강에 대해서 비결이라고 얘기해서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면 절대 전 따르지 않습니다. 검증될 때까지는. 예? 그거 뭐라고 그걸 함부로 막 집어넣어요? 그 몸에다가. 그래도 나중에 죽을 뻔하다 살아나니까, 아이고, 죄송해요. 그 한마디에, 죽은 다음에 그랬으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천국에 가서, 아, 난 너 때문에 죽었다는 거, 죄송해요. 그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푸른 지혜가 숨어 있는 거, 거기에. 그래서 교인들도 보면은, 여러분들께 설교를 들어도 교인도 등급이 있어. 그게 멍한 교인이 있어. 멍해.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은 그냥 와서 뭐 한번 회개도 한 적도 있고 하더라도 이게 지식들이 총체적으로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는 대로 받아먹는 거죠. 어디라고 뭐 그런 이단에 따라가서 성경 공부를 한다 그러고 뭐, 왜 그렇게 해요? 그런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죠. 그 지혜가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참 과정이 뭐냐면은, 이 복음과, 복음의 감격에 깊이 사로잡혀서 좁은 의미의 복음의 감격에 깊이 사로잡혀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큰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내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사랑하며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리고 그분께 봉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면 할 때 그 창조 목적을 향해 가고자 할 때 많은 저항들이 있잖아요. 많은 저항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저항들이 있겠어요. 내 안에서 끊임없이 욕망과 죄가 솟아나죠. 그리고 머리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데 악한 습관들이 배어있죠. 본성의 문제가 나오죠. 또 아무도 없이 혼자 고요히 가면 좋은데 여기저기서 환경과 상황이 일어나면서 뱃머리를 때리는 파도처럼 내 인생을 흔들어 놓죠. 이런 많은 그 폭풍과 바다와 이런 것들이 그 폭풍과 풍랑과 파도가 끊임없이 이는 그 폭풍 속을 지나서 항해하는 것이 이게 창조의 목적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신자의 일생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지혜의 빛이 필요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지혜의 빛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교리를 어렵다 그러고 집어치우고 안 배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연체동물 같은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리 흔들 저리 흔들 그래서 낙지 교인이 되는 거예요. 낙지. 성경에서는 분명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거든요. 본받지 말라는 말이 뭐냐면 틀에 찍히지 말라는 거죠. 근데 낙지는 어느 그릇에든지 잘 담겨요. 그렇죠? 접시에 놓으면 퍼질르면 되고 그러면 컵에 담그면 똑바로 서 있으면 되고 둥그런 그릇에 있으면 주저앉아 있으면 되고 그게 무슨 그릇이든지 간에 거기에 적응을 해서 퍼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뼈대가 있고 좀 이렇게 똑바로 딱 서 있어야지만 이게 정체성이 있을 텐데 흐물흐물한 낙지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빛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사실 신자의 일생은 그런 식의 타령이 되면 안 되고 어?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의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어디로 가리까 이런 지조와 절개가 있어야지 신앙생활이 성립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신자의 고난이 있는 거고 거기에서 죄와의 투쟁이 있는 거고 창조 목적을 거스르는 이 세상과의 한판 싸움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전투적인 삶이거든요. 공부래요 공부. 말씀을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그 새로운 빛들이 들어오게 될 때 그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늘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터툴리아누스의 말대로 참회하기 위해서 태어나고 그렇게 참회의 눈물을 씻은 후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기 위해서 자기가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지를 깨닫고 진리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배워나가야 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요즘은요. 정말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요즘은 말이죠.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는지 몰라요. 옛날에 내가 맨 처음에 직장 생활하면서 은혜 받았을 때는요. 설교 테이프는 난 많이 듣지 않았지만 성경을 많이 들었어요. 성경을 듣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녹음기를 메고 다녔어요. 녹음기 하나가 지금 있는 성경책 한 배 반만 했어요. 거기다가 테이프를 꽂고 메고 다녔어요. 지금은요. 요만한 카세트 이제 쓰지도 않아요. 그 요만한 그 MP3 예, 나도 하나 가지고 있는데 MP3 이만한 거 여기다가 이렇게 딱 꽂아서 요새는 또 이게 무선도 나왔어요. 그래서 귀에다 딱 꽂으면 선도 없어. 그래서 딱 키면은 그대로 여기서 들리는 거예요. 생생하게. 기침소리까지 또렷하게 들리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좋은 것들이 나와서, 아,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선 있는 거는 비싸지도 않아요. 여기 가면은 뭐, 불과 뭐, 2만 몇천 원만 줘도 사요. 그거 저, 뭐야, 설렁탕 몇 그릇만 안 먹으면은 사요. 그렇게 해가지고, 무조선거부에서 복음교리 수없이 나오는 것들을 사다가, 이젠 테이프 전에 하나에 1,500원씩 샀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도 없고, 그저 뭡니까, 이거 MP3로 만들어달라 그러면 주문해서 탁탁탁탁 만들어주는데, 그거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끼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듣고 깨닫고 감격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바쁜지 좀처럼 안 한다 이거죠. 요즘도 잘 나오실 거예요. 전주에서 나오는 교인 하나가 있었어요. 이거 신문에도 한번 썼잖아요. 그 한의사 하시는 분인데 그 전주에서 올라온다는 게 쉽겠어요 그게. 근데도 굳이 그 고속버스를 타고 올라오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아휴 그 3시간 반씩 4시간 이게 어떻게 오냐 그러니까 하나도 문제 없대. 왜? 그 딱 타서 그다음에 귀에다 딱 꽂고 천천히 메모하면서 들으면서 오면 그런 시간이 일주일 동안 안 난다 이거예요. 그건 맞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리에 접하고 그것을 깨달을 때 여기에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하나씩 둘씩 내 마음속에서 쌓여갈 때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신앙의 감격도 새로워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니 말씀은 전혀 접하지 않고 뭐 십자가를 새로 경험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뭐 들어야지 경험이 되든지 말든지 해야지 매일 세속적인 생활에 얼매여서 지내면서 어떻게 그런 구원의 감격들이 새로워질 수 있겠어요? 나는 정말 그 갑갑해요. 왜 그럴까? 왜 저렇게 인생을 버벅거리면서 그냥 막장에서 바닥에서 몇 년째 헤매고 있는데 원인은요 자기는 돈 없어서 그렇다는데 돈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백이 없어서 그런데 백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자식이 속세계에서 한다는데 아니에요. 딴 자식도 다 속세계예요. 뭐 자식 낳아서 그 정도 고생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한 가지가 부족해서 그런 거지. 그게 뭐냐면 지혜가 부족해서 하는 거예요. 복음 지혜가. 그 복음 지혜는 복음의 교리를 통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주 눈부신 빛을 던져주어서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놓았던 수많은 복음 지혜들이 문서선교부에 그것도 맨날 가서 사라 그러니까 또 그것도 뭐 돈이 없다고 핑계대는 사람이 있어서 도서관에서 잔뜩 갖다 놨거든. 이름만 되면 가서 두 세트씩 뭐 일주일씩, 2주일씩, 심지어는 보름씩 그렇게 빌려주는데도 안 해. 그래서 한 번도 도성 안에 안 찾아간 사람들은 오늘 회개하시오. 예. 정말 회개하시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그 갈지자로 술 취한 사람처럼 비척거리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가서 왜 그렇게 살았냐,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면 아마 그럴 거예요. 내가 김 목사를 보내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 가르쳐서 도성 안에서 무료로 빌려줬는데 넌 왜 그렇게 인생을 살았느냐. 결국은 네가 그 인생이 좋아서 그렇게 산 거다. 자기가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것은 자기가 어쩔 수 없다 그러지만 다 거짓말이고 자기가 선택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뭐예요? 난 여러분들 뭐에 그렇게 바쁜지 묻고 싶어요. 그게요. 주님이 야, 다 그만두고 와라. 그러면 끝이에요. 제가 이렇게 막 만날 때마다 사람들하고 목회는 너무 일이 많아. 너무 일이 많아요. 내일 아침에 9시에 병원에 가야 되는데 9시 전까지 책 한 권 완성해 놓고 가야 돼. 마지막 마무리하고 가야 돼. 이렇게 일이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입원할 때도 보니까 막 스케줄이 싹하네. 근데 탁 입원하니까 다 안 해도 되는 거더라고요. 네. 뭐 외부에 가기로 한 거. 아, 목사님 입원하셨습니다. 입원했대는데 뭐 어떡할까요? 아, 거의 오시기로 했는데, 아유, 입원하셨습니다. 끝이지, 뭐. 원고 보내주기는, 아유, 입원하셨습니다. 뭐, 끝이지, 뭐. 아, 우리 모임, 뭐, 우리 요번에 같이 점심 먹기로 했는데, 예, 입원하셨습니다. 아, 끝이지. 다 안 해도 되는 것들이에요. 그때도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래도 되는 거구나. 근데 거짓말을 못해서 그렇지. 아, 입원했습니다. 그럼 끝이구나. 더군다나 죽었습니다. 그러면 다 안 해도. 옛날에 어떤 형제가 얘기했는데 자기 삼촌이 군대에서 탈영을 했대요. 그래갖고 그때는 뭐 잡히면 거의 죽다시피 하잖아요. 뭐 죽을 정도로 오더만잖아요. 막 미친 듯이 헌병대들이 잡으러 다니는 거야. 그래갖고 막 몇 년을 도망다녔대. 어느 날 집에 확 들이닥친 거야. 일주일 전에 삼촌이 죽었대요. 그러니 들이닥쳐봐야 소용없지. 이미 죽었는데. 그 친구 하는 말이 재밌어. 큰일 날 뻔했대. 그때 안 죽었으면 잡혔을 텐데. 그래서 딱 잡았다. 그 사람들은 얼마나 가슴 부풀었을 거야. 이게 뭐 1계급 특진하는 거 아닐까 그랬잖아요. 근데 딱 잡았는데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허망해. 죽으면 안 해도 되는 것들이만. 그런데도 어리석은 인간이 창조의 목적대로 살기 싫으니까 본질적인 거 다 밀어던져버리고 그리고 본질적이지도 않은 거 가지고 그렇게 속끓이면서 미친 듯이 살면서 밥 뭐 봉사 좀 하자 그러면 뭐가 그렇게 바쁘다 그러는지 바쁘다 그러는 사람 있으면 한번 데리고 와서 내 스케줄 표를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예. 하고 봐라 너도 이렇게 새카마냐 말이지. 다 소용없는 거예요.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 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아멘. 그래서 한번 실험을 해봐요. 내가 이번 주에 내가 수요 설교 못했고 다음 주에 하겠지만은 말이죠. 네. 그때 한번 올 때 이제 이 뒷부분을 계속 할 텐데 여러분들이 한번 일주일 동안에 한번 그 복음 교리가 담긴 한 시리즈들 아무거나 택해요. 예, 자기가 보면 알잖아요. 이제 양심이 증거하잖아요. 그죠? 예. 휘청거리면 성화와 올곧음. 그다음에 이게 뭐 죄인지 은혜인지 모르면 죄와 은혜의 지배. 고린도전서 13장 사랑. 뭐든지 상관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 도서관 봉사자들은 그 예배 끝나자마자 올라가요. 불 켜놓고, 예. 막, 축도 끝나자마자 딱 올라가요. 저 최하향 간사도 올라가고. 불 환하게 켜놔요. 빌려줄 테니까 갖고 가서 제발 들어요. 그리고 한 시리즈만 들으면서 기도하고, 들으면서 기도하고, 들으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수요일을 한번 와봐요. 저 서점도 문 열어놔요. 오늘 또 좀 팔릴지 모르니까. 예, 서점. 예, 문 열어놔요. 예. 뭐 끝나자마자 뛰어가서 문 열어놔요. 그래서 가서 열린 공간에만 복닥거리지 말고 그거 하나 덜 먹어도 살아요. 그리고 저 문서선교부와 도서관에서 바글바글 해가지고 말이지 옛날에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테이프 하나 살려면 줄을 서서 한참 기다려야 되는 때가 있었어요. 요즘 너무 슬퍼요. 예,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 봐라 임마, 이게 네 목회의 현장이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먹어야 돼. 한번 들었다고 이해해. 아이, 뭘 이해해 이게. 아이가 10분의 1도 이해 못했어요. 그리고 이해했으면 뭐해. 그렇게 살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러면서 그 말씀 속에서 잠겨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은혜에서 미끄러진 사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은혜에서 부패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 듣고 그 말씀 속에서 다시 재충전하고 그렇게 그 사람 그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대단하게 섬길 수 있는지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자기가 창조의 목적을 기뻐하고 그 목적을 따라 살게 하신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않고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 수 있겠어요? 내가 확신해요, 여러분들. 아무 시리즈나 하나 가지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서너 개라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은 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왜? 그 빛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야말로 우리를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고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맛있는 음식, 예쁜 옷, 그리고 무슨 좀 더 좋은 주거 환경과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들의 반가움 이런 것들은 모두 영적 기쁨이 아니야.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지 못해요. 오직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고 영혼의 만족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뜻을 알 수 있지만 그러나 복음을 통해서 특별히 복음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찬란한 지혜의 빛이 들어오게 될 때 하나님이 왜 이 생을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감동과 은혜, 희열, 기쁨, 환희, 감격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박해와 고난, 어려움이 와도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사는 인생의 참된 즐거움에 붙잡혀서 살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변화시켜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복음 교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창조의 목적 그리고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사는 길, 그 지혜 저희들이 습득하며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심취하며 그 말씀 속에 담겨진 복음의 진리들을 깨닫고 그 교리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고 창조의 목적을 이해하고 그 목적을 따라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께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온 뜻 온 심령을 다하여 저희들이 그 충만한 은혜 속에서 말씀 중심으로 은혜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저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어 지이다. 아멘.